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뇌염 백신을 맞힐 수도 없고 맞히지 않을 수도 없고 유학을 보낼 수도 없고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핵처리장을 세울 수도 없고 세우지 않을 수도 없고 북한을 밀어붙일 수도 없고 밀어붙이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들 소시민들은 이런 소식에 신경을 쓸 수도 없고 쓰지 않을 수도 없고 6월 들어 그새 뭔가가 더더욱 애매해지는 것 같죠.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 Ghostbusters 2 중에서 Air Supply의 노래 I Can't Wait Forever. 하이텔로 김혜진 씨, 그리고 서울 동작동에서 현희 씨. 현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라고 하셨죠? Air Supply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날도 후덥지근하고요. 연휴가 지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푹 늘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오늘 편지 사연도 봐도 날도 덥고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힌다 그런 분들도 많네요. 전주 완산구 평화동의 이종원 학생. 고3이 힘들 줄 알았는데 역시나 힘이 듭니다 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요. 이렇게 좀 주문을 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주문을 많이 외우는 편이거든요. 아, 무슨 주문이냐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자, 거울 보면서 소리 지르고, 아, 뭐, 기합도 넣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녹화 같은 거 할 때요. TV 녹화 같은 거 할 때 너무너무 하기 싫다. 그럴 때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들을 막 외워봅니다. 스누피, 구피, 우리나라 만화 주인공 머루와 달에, 둘리, 그리고 마이콜, 길동이 아저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혼자서 막 외워보다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요. 그 얼굴이 막 눈에 떠올라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할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늘어질 때 6월도 이제 한참 지나가고 있고 뭔가 되는 일이 없을 때, 주위에도 이상한 일들만 벌어질 때, 그럴 때는 한번 주문을 외워보십시오. 가요 제목이 아니라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곡은 레인맨 중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레인맨 중에서 이 연주곡 들어보셨어요? 정순홍 씨가 멀리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스 짐머의 음악입니다. 제목이 Living Walbrook on the Road. 들어보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일동의 공자관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아, 성함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공자, 뒤에 관만 빼면 공자잖아요. 그쵸? 공자 씨, 그 Only the Lonely, 존 캔디와 엘리 시드가 뭐랄까요? 좀 노총각과 수줍은 처녀의 그 사랑 얘기를 다룬 영화였죠. 모리노화라 안소니 킴도 출연했었는데요.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특유의 냄새가 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Only the Lonely, 로이 오비슨의 노래로 띄워드렸어요. 자,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너무나 예쁜 꽃이에요. 보라색 무슨 들꽃 같은데요. 말려가지고 엽서에 붙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송희정 씨. 제가 이 엽서 제 책꽂이로 써도 될까요? 아, 질문하신 거는요. 101번째 프로포즈에 나온 그 조용한 피아노 곡은 에릭 사티의 짐 노페드예요. 한번 음반에 사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죠. 여러 그 가수들이, 가수가 아니라 음악가들이 연주한 것도 있고요. 또 하모니카로 본 것도 있고요. 아, 원래는 피아노 곡이지만 굉장히 많은 음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희정 씨 고맙습니다. 자, 다음 곡은 미셸 파이퍼를 좋아한다는 분을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저금 통장이 불어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FM 영화음악 은행에 편지를 넣으십시오. 대구달서구 대곡동에 예쁜 유진 씨 띄워드릴 곡은요.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프랭키 앤 지안이 중에서 드뷔 씨의 곡입니다. 달빛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his is WNYL in New York, and you're listening to Midnight with Marlon. As you know, it's not my policy to take requests, but there's always an exception to the rule. I don't know if this is the most beautiful song ever written, Frankie and Johnny. And oh, how I wish that really were your names. But I know when my leg's being pulled. God, how I wish you two really existed. Maybe I'm crazy, but I'd still like to believe in love. Why the hell do you think I work these hours? Anyway, you two moonbeams, whoever,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re doing, this one's for you. Here's an encore. Take the blue one, it's never been used. No matter what. I'm 36. 프랭키웬 자니 맨 마지막 장면이었죠. 미셸 파이퍼가 양치질하는 그 소리 들으셨어요. 동생 도균이의 생일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이 될 거라고 하는 동균이. 지금은 재수생이라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건강한 의식을 지니고 바르게 커가는 모습이 아주 믿음직합니다. 항상 좁은 방에 둘이 앉아서 밤참을 먹어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 프로를 같이 듣는답니다 하면서 강동구 길동에서 누님 이로하 씨가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문리버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문리버는 띄워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신에 다른 달빛을 띄워드렸습니다. 프랭키 앤 자니 중에서 달빛, 드뷔시의 곡 잘 들으셨죠? 자, 오늘 6월 첫 번째 화요일 이 시간에는 영화평론가 정소희 씨가 나오셔서 비디오 얘기 함께하고 있죠. 별점을 매기는 시간입니다. 아주 무참하게 난도질 당하는 비디오 영화도 있고요. 예상과는 달리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주로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는 문제작을 중심으로 이 시간 같이 하고 있죠. 특히 극장에서 개봉됐다 할지라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라고요? 네, 별이요? 네. 자, 정성희 씨 일단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앞에서 홍동식 PD가 막 열심히 무슨 말씀 하셨죠? 네, 손가락을 다섯 개 들었다 하나 들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네. 별점 얘기를 소개해달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또 깜빡했네요. 제 건망증이 심해가지고요. 별 다섯부터 별 하나까지 비디오에 그 평점을 매기는데요. 별 다섯은 뭐죠? 아마도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그 보신 다음에 일기장에 꼬박꼬박 정리해 놓을 만한 영화들입니다. 사실 저는 네. 아직도 일기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하는데요. 네, 별 다섯 자리 영화를 만나는 날이라면 저도 제 일기장에다 이 영화들을 열심히 써놓고 네. 이 영화들은 내 마음에 꼭 남겨둘 만한 영화야라고 손꼽는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일 별 다섯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Masterpiece in Your Diary, 그러니까 당신 네. 일기장에 꼭 소개할 만한 걸작들입니다. 별 넷은요? 이 영화들은 좋은 영화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비디오를 빌려 보실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빌려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별 다섯과의 차이라면 별 다섯이라면 이것은 만장일치의 걸작이겠지만 네 짜리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네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올해 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영화,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이시니까는 제가 자존심을 살려서 올해 본 영화 중에 좋은 영화 100편에 넣으라면 꼭 들어갈 만한 영화들입니다. 네, 별 셋. 별 셋이라면은 괜찮은 영화들입니다. 네. 이른바 일반적인 수준, 다소 걸작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그러나 때로 이 영화들은 기술적으로 아주 훌륭하거나 또는 연출이 아주 훌륭하거나 또는 뛰어난 연기자가 나왔기 때문에 연출 또는 음악 촬영 모두 엉망일지라도 이 연기자의 얼굴을 봐서라도 네. 참아 버릴 수 없는 영화들 이 세 짜리 위치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둘과? 별둘이라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은 영화이지만 네. 그러나 구태여 보시더라도 그렇게 손해볼 것 같지 않은 영화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 이 비디오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지만 그 공간이 다소 아깝긴 하지만 어떤 날은 이런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맥주를 마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맥주 딱 한 잔을 마시면서 네. 그 안주와 함께 영화를 보면 영화 정말 못 만들었군 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볼 수 있는 네. 영화라면은 저는 별 둘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별 하나는 비디오 헤드가 아까운 영화들. 네. 그렇겠죠? 비디오 헤드 여러분들, 비디오 데크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 영화나 보시면서 비디오 헤드를 망가뜨린 일이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마 위에 오른 비디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은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영화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아주 안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영화는 엘 마리아찌입니다. 아마도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그 영화 하실 바로 그 영화인데요. 헐리우드 제작자의 양복 한 벌값도 안 된다는 그 저예산의 영화죠? 네, 맞습니다. 단돈 7,000불을 갖고 영화를 한 편 만들었는데 사실 스필버그가 신들러 리스트를 찍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저예산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니 나도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 말고 이렇게 값싼 영화도 만들 수 있지 않아야 하고 큰 소리 탕탕 쳤었던 그 신들러 리스트의 제작비가 약 2,700만 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최저 헐리우드의 예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작비는 약 1,500만 불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른바 헐리우드 영화라기보다는 인디펜던트 영화, 독립 영화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할 터인데요. 코엔 형제가 헐리우드에 도착해서 아주 싼 값으로 찍었다는 허드서커 프록스 같은 영화들도 제작비 3천만 불입니다. 그러니 7천 불이라면 이 제작비는 그냥 여행 갔다 올 정도의 네. 액수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은데 7,000불로 영화를 찍어야 되다 보니 제작 일수도 아주 짧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4일, 단 2주일 만에 영화 전편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2주일 네. 만에 7,000불 갖고 찍은 이 영화가 놀랍게도 네. 버레티지에 한 주 동안은 10위권 내까지 뛰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7,000불을 갖고 이 영화가 벌어들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작비 대 흥행 수익, 그러니까 몽땅 벌어들인 그 흥행 수익이 아니라 제작비에 대한 비례를 내서 네네. 가장 이익을 많이 벌어들인 영화를 뽑았더니 엘 마리아치가 단연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로버트 로드리게즈라는 친구는 22살입니다. 영화가 너무너무 찍고 싶었던 청년이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헐리우드라고 예외이기는 하겠습니까?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플레이어에서도 봤겠지만은 시나리오는 엄청 쌓여있고 감독을 하겠다고 온갖 재능 있는 감독들과 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나도 찍겠다고 하니 제작자는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뚫고 데뷔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그러한 감독들을 뽑자면 금년에 깐느 영화제 가서 그랑프리 받았었던 퀸틴 타란티노 네. 그리고 노동자 영화를 찍겠노라고 선언한 할 하틀리 같은 친구들이 그야말로 저예산 제작비로 놀랄만한 영화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작년도 최고의 사건은 역시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엘 마리아치를 뽑는 것이 모든 영화평론가들의 이구동성입니다. 이 영화에서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맡은 역할은 제작, 기획, 감독, 각본, 촬영, 편집, 음악, 주연입니다. 아마도 채플린 이후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시네아스트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촬영 조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연출부를 구성한 것도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그 사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저 예산으로 온갖 친척들과 친구들을 끌어모아서 영화를 찍었는데 자, 그럼 화제성 외에 영화 내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찍었는데 영화는 네. 형편없었다면 그냥 컬트 영화라 다들 우스개로 끝났을 네. 터인데 엘 마리아체라는 영화를 저는 이 땅에서 제작비가 없고 제작 여건이 나쁘고 또 나쁜 제작자들만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젊은 영화 청년들에게 이 영화를 진정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화 감독 지망생이라면은 이 영화를 보고 난다면은 첫 번째 얻을 교훈 어떻게 하면 싸게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모범 답안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영화를 찍는데 그 공간에서 자 카메라가 조금만 벗어나면 세트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조명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선택한 방법은 화면을 와이드 앵글을 써서 화면을 모두 찌그러뜨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것 외에 화면들은 다 찌그러뜨려져 보이니 주변에 있는 세트가 다소 엉터리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커튼은 너무나 빨리 움직여서 그 공간에 대한 너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 높이는 일반적인 아이 레벨보다 시선 위치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터인데요. 자. 여러분들 서서 그 공간을 보신 다음에 바로 앉아서 그 공간을 보십시오. 그러면 공간이 갑자기 넓어졌다는 생각을 드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계속 많은 로우 앵글들로 촬영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광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화는 아주 흥미진진한 것들을 알려주곤 하는데 최저 인원으로 찍다 보니 나온 엑스트라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역할로 나옵니다. 네. 아주 시침 뚝 뛰고 다른 역할로 나오는데 어찌나 시침 뚝 뛰고 나오는지 맨 처음에 봤던 저도 그 사람이 아까 나왔던 저 사람인가가 혼동이 일어날 정도인데 이 최저 예산으로 찍은 영화에 싼 값으로 영화 찍을 때의 옥의 티가 이 프로에 이 점잖은 프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진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옥의 티 찾는 재미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 영화가. 그런데 그 옥의 티를 만들어낸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유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보고 있는 동안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영화 팬 여러분에게 이 영화는 딴 거 다 무시하고 일단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틀림없이 뛰어난 시나리오 솜씨를 갖고 있는 것도 틀림없고 그리고 연출력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야심도 있습니다. 이 영화 한편으로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그 컬럼비아 영화사와 다섯 편을 계약하는 행운을 누렸고 그리고 이 친구의 다음 영화는 3천만 불짜리 영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용이 되었다고 해도 되겠죠? 엘 마리아치는 그러나 네. 저는 로버트 로드리게즈 다음 영화가 어떠할지는 보장할 수 없겠지만은 이 영화는 영화의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고 또 벌어지는 액션 장면들도 다소 촌스럽고 수많은 옥의 티가 있기는 하지만 22살 영화 청년의 흥분과 열기와 그리고 영화에 바치는 사랑과 한 편의 영화를 찍겠다는 그 집념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로버트 로드리게즈만큼 영화를 사랑할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이 영화를 사랑했었던 청년으로서 엘 마리아츠에게 저는 별넷을 아낌없이 주겠습니다. 별넷이요? 제가 지난달에 뭔가 다른 일들을 생각을 하느라고 참 비디오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엘 마리아츠를 못 봤는데 대신 홍경식 PD한테 좀 여쭤볼까요? 별 몇 개 주시겠어요? 별넷. 동감이네요. 이런 별넷. 경우 빙고라고 소리 지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영화 뭡니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개봉했는데 도대체 이 영화가 정말 개봉했단 말이야 하고 눈을 휘둥그레 뜨시는 영화광이 많으실 터인데 네. 일단 그러시다라면 자격상실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티니입니다. 제 생각에는 헐리우드에서 지금 가장 재능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의 리스트에 마땅히 이름을 올려야 할 감독에는 조 단테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렘린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졌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렘린보다 그렘린 속편이 훨씬 더 뛰어나고 야심적인 영화였었습니다. 이 그렘린2의 가장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는 영화가 진행되다 말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필름이 막 돌아가다가 필름이 타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니 필름이 왜 끊겨지는 거야 하니까 영화와 아무 관계없이 바니가 등장해서 여러분 영화가 재미가 없죠. 우리 다른 이야기를 볼까요? 하고 영화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걸 보면 네. 그야말로 아니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정말 이렇게 찍어도 된단 말인가 하고 입을 떡 벌리게 했는데 그 대가는 이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였고 조 단테는 스필버그 사단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조 단테는 다음 영화를 찍는데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 생각에 마티니는 조 단테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중 가장 야심적인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다음 영화를 찍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화의 그 이야기가 네. 놀랍습니다. 이 영화는 1962년 미국의 쿠바 위기가 있었던 바로 그 두 주일에 걸쳤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딱 시작하면 흑백 텔레비전에 존 F. 케네디가 나와서 지금 프리시초프가 쿠바에 미사일을 이동하고 있는데 어쩌면 핵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니 여러분들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존 F. 케네디는 시침 툭 뛰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에 그 뉴스가 알려지자마자 난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재기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학교에서는 민방공 훈련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폭이 떨어졌는데 무슨 민방공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아비규환이 돼가고 있는 마을에 한 명의 영화 흥행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존 굿맨입니다. 이 사람은 순 사기꾼 영화 흥행사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영화는 개미 인간의 역습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50년대 B급 공포 영화의 전형입니다. 네. 내용인 즉슨 방사능의 노출로 한 의사가 서서히 개미로 진화하기 시작한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갖고 존 굿맨은 이 마을에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관을 다 새로 꾸며 그야말로 입체 영화관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수소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 외에는.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소년 주인공은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악몽에 벌떡벌떡 잠을 깨곤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드디어 영화관 개봉일이 다가옵니다.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개미 인간이 화면에서 악 하고 나오면 의자가 뒤로 자빠지고 그리고 가스를 품기 시작하면은 극장 안에 막 독가스가 번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개미 인간 복장을 한 사람이 극장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껌껌한 영화관 안에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비규환 비명을 지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낄낄 웃으면서 영화를 보는데 맨 마지막 장면은 영화가 막 돌아가다 말고 갑자기 필름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불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데 갑자기 꽝 하고 극장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이 하얗게 순간 변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한 화면이 불타버리고 불타버린 저쪽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보던 관객들이 거의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으악 소리 지르고 나가는데 사실은 이것이 개미인간의 역습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흥행사는 떼돈을 벌어 이 마을을 떠나고 그날 저녁 7시 뉴스에는 존 F. 케네디가 나와서 모든 미사일을 다시 철수하기로 했으니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방송을 알리고 끝납니다. 네. 그리고 흥행사가 그 마을을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마을과 맞은편에서 해변 저쪽 편으로부터 일군의 헬리콥터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쿠바 얘기는 끝나고 이제 곧 베트남전이 시작할 것을 알려주면서 영화는 아주 우물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조 단테 감독은 펜타곤이 미국 국방성이 핵 무기를 갖고 어떻게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한편 쿠바 위기에서 베트남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절의 암울한 시대 정신을 아주 그 코믹하고 그리고 포복절도할 만한 웃음으로 다루면서도 관객들로 하여금 맨 마지막 장면에 소름 끼치도록 절망적인 장면을 보여주며 영화를 끝냅니다. 조 단테의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었고 제 생각에 핵전쟁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영화 아마도 제 생각엔 스탠리 큐브릭의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 이후 이만큼 원폭 전쟁에 대해서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담아낸 영화는 그다지 이름이 떠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영화관 안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법 크다는 영화관에서 했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회를 봤었습니다. 본 사람은 그 저와 그리고 아마도 그 커플들은 굉장히 운 없는 영화를 택했다고 생각했었던 모양일 텐데 두 연인 커플, 즉 단 세 명이서 이 영화를 아주 우울하게 보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네. 도대체 여기가 무슨 시네마 천국이란 말이야? 라고 투덜거리며 나온 기억이 있는데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마티니를 놓치셨다면 여러분들은 금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한 편을 놓쳤다라고까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티니는 제 생각으로는 역시 별 넷입니다. 별 넷이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공포 탈출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네. 이렇게 빨리 서울에 도착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선보였었던 영화입니다. 그렇죠. 감독은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린카드로 유명한 피터 위어가 맡았고 예. 그리고 주연배우는 제프 브리지스입니다.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남자의 악몽으로부터의 정신적 탈출을 다룬 이 영화는 아마도 흥행에서 실패한 몇 되지 않은 피터 위어의 영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프로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피터 위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요. 저는 이 감독은 좀 별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피터 위어는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실패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기 나름대로 이 영화 속에서 한 인간의 고독과 소외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공포와 그리고 고통을 다루기는 했지만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찍는 피터 위어가 훨씬 좋습니다. 만일 제프 브리지스의 연기를 보고 싶다면 저는 이 영화 추천해드리겠지만 피터 위어의 신작을 기다리는 심정이라면 고개를 가로젓고 싶습니다. 공포 탈출 저는 마지못해서 별 셋입니다. 별 셋이요. 예. 오히려 이 영화보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카를로스 사우라의 엘도라도입니다. 카를로스 사우라는 칼맨이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었죠. 이 영화는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기도 한 영화인데요. 아마도 스페인 영화 감독 중에서 그러니까 선배 세대의 영화 감독의 대표적인 감독이라면 칼로스 사우라, 그 후배의 대표라면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될 터인데 알모도바르가 한바탕 웃음과 기괴한 소재의 명인이라면 칼로스 사우라는 아주 진지하게 스페인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지금 이 혼란 상황에 이르는 정치적인 문제를 우화와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도라도는 72년도에 소독 그 오버하우젠 세대라고 불리우는 베르너 헤어조크가 찍은 악일의 신의 분노에 대한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7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에 스페인은 새로운 황금의 땅을 찾아서 일군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남미 저 오지에 정글 오지에 있다는 전설 속의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를 향해서 떠나가는 스페인 군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글은 한없이 깊기만 하고 황금의 나라는 도착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의 손에 의해서 원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엘도라도를 찾아가는 군인들은 점점 광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헤어조크가 만든 악일의 신의 분노는 이것을 이른바 그 제3제국 시대에 비유하여 권력을 가진 자의 광기를 다루고 있었으나 카를스 사우라는 오히려 제국주의 시대의 스페인에 대한 과오와 그리고 정글 오지 저편에 있다는 황금의 나라에 대한 신화를 탈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영화로 따진다면 헤어조크의 영화가 훨씬 야심적이기는 하나 사우라는 자기의 방법으로 그 시대를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엘도라도는 나름대로 뛰어난 완성도를 가진 영화면 틀림없습니다. 89년도 작품인데요. 상영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 원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도라도는 여러분들이 원판을 구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별셋반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엘도라도를 기어이 보신다면 유감스럽긴 하지만 저는 훼손된 영화에 대해서만은 결코 참을 수 없습니다. 별 2를 주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화 중에 단 한 편의 영화를 선택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스네이크 아이를 뽑겠습니다. 예. 아벨 페레라의 이 스네이크 아이는 관객을 있는 대로 불쾌하게 만드는 데는 아마도 첫 번째일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이 영화를 네.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가는 관객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예. 이 아벨 페레라는 아마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인디 시네아스트의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감독은 데뷔는 빨리 했습니다. 1981년도 MS45라는 영화로 데뷔한 이후 이 스네이크 아이는 벌써 8번째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화는 일부 소수 영화광들의 손에 의해서만 평가받았었고 그가 정작 평가받기 시작한 영화는 1989년도에 찍은 배드 러트런스 그러니까 악당 경장이라는 영화가 될 터인데 이 영화의 주연배우는 하비 케이틀입니다. 그야말로 컴플렉스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다못해 이런 표현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영화 속의 이야기이니 말씀드리자면 강간당한 수녀한테까지도 버림받은 그 경찰의 그야말로 처절무비한 삶을 용서 없이 그려낸 이 영화가 격찬받으며 아벨 페라라는 현대 영화감독이 최전선에 올라서게 되었고 그 후 작년도 깐느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에 뛰어들었었던 바디 스네처라는 영화 우리나라에는 바디 에이리언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마돈나를 주연으로 한 스네이크 아이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이 스네이크 아이에는 마돈나 그리고 악당 컬트 배우로는 그야말로 두 손 꼽으라면 서러워할 제임스 루소 또 피아노와 셀마인 루이즈에서 전혀 다른 연기를 보여준 하비 케이틀이 차례로 등장하여 영화 속의 영화를 찍는 영화에 관한 영화를 찍습니다. 네. 영화의 처음 시작은 영화 속의 영화는 비디오로 영화는 필름으로 찍기 시작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 비디오 화면과 영화가 서로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영화 속의 영화와 영화가 서로의 경계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는 마돈나와 제임스 루소와 하비 케이틀의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져들면서 맨 마지막 현실인지 영화인지 알 수 없는 자기 입속에 권총을 집어넣는 마지막 커트로 영화는 끝납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마돈나 최상의 연기라고까지 부르고 싶을 터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마돈나가 그녀 스스로에 대해 스스로 자아비판하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벨 페라라는 세 배우에게 마치 홀린 듯한 최면을 거는 것 같은 방법으로 연출하였고 영화는 시종일관 폭력과 폭력의 폭력을 더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스네이크 아이는 아벨 페라라의 영화에 대한 퍼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화가 다른 미디어와 함께 잡종 교배될 때 그 영화는 도대체 영화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이 영화는 세기 말의 영화라고 불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스네이크 아이는 제 생각에는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저는 베스트 10을 뽑는다면 마땅히 이 영화는 끼어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영화를 비디오를 사다 놓고 제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완성시킬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는 별 5입니다. 엄청난 점수네요.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같이 간 친구는 중간에 나오자고 저를 막 졸랐어요. 끝까지 같이 왔는데 보면서 사실 저도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면서 저는 별 셋 반을 줬는데요. 도대체 이 영화에서 의미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벨 페라라의 예. 인터뷰에 따른다면 예. 스네이크 아이를 보면서 예. 연인 커플들이 영화관에 와서 이 영화를 보고 헤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한테는 최상의 찬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독은 정신의 무정부지 상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영화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석되길 금지하는 영화를 만든다면은 아벨 페라라는 즉 평론가들을 빈정거리기 위해서 자기 스네이크 아이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 그 아벨 페라라 인터뷰 보고 있노라면 인터뷰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욕지거리가 꼭 들어가 있는데 이 욕지거리가 아주 극치에 달한 대목은 평론가들 따위가 영화에 대해서 무얼 안다고 네. 영화광들 따위가 영화를 만드는 고통에서 뭘 지나기들이 알 수 있다고 돈이나 내고 영화 관객 보러 오는 관객들이 영화 배우들의 아픔을 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번 현장에 와보라고들 그래 라는 것이 인터뷰 마지막에 썼습니다. 네. 그 감독 앞에서 제가 어찌 이 영화가 좋으니 나쁘니 말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네. 영화는 폭풍의 나날이라는 영화입니다. 원제는 Come See the Paradise. 그러니까 이 원제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무지 이 영화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감독은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께서도 역시 팬이 많으실 알란 파커가 찍었습니다. 지지원 배우는 댄스 케이드. 91년 깐느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뛰어든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남자의 그야말로 우여곡절 거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알란 파커는 계급 모순과 인종 모순을 동시에 다루려는 야심적인 노력을 합니다. 노력만큼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프랑스의 좌파 신문으로 알려진 리베라스 영화는 깐느 영화제에서의 폭풍의 나날에 대한 평을 딱 한 줄 올해 깐느 영화제 출품작 중 가장 웃기는 영화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알란 파커 영화 중에선 가장 심각한 영화인 것만은 틀림이 없겠지만 알란 파커는 유감스럽게도 오락 영화를 찍을 때 그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 그에게는 심각한 영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알란 파커는 미안한 얘기지만 작가가 되긴 틀린 모양입니다. 네. 폭풍의 나날은 아무리 알란 파커가 노력해도 결코 좋은 영화 찍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저는 희희낙낙해하며 별 2를 던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악동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튼 비디오 5개의 별점을 매겨주셨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정상희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중국 CD,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 추첨하고서는 인사드려야겠네요.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민정선 씨 친구 테라니의 생일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요? 자, 오늘 마지막 거군요. 알란 파커에겐 안 됐지만 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나타낸 영화라고 하셨죠? Come See the Paradise. 폭풍의 나날의 러브 테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